솔직한 건지 아닌지. 1, 2, 3, 네 맘을 말해봐. 여기선 곤란해. Leave me in the ladies room. 터뜨리자 샴페인 비가 내리게. We'd like to party 오늘 이 밤이 우리 함께라도 재밌어. How we do 같이 가는 거야. 할 얘기가 너무 많아. We'd like to party 우리의 밤이 무슨 얘긴지 I know you wanna know me baby. 사실 내 관심은 바로 you 너야. 우린 어디로 가니 밤은 깊어지지만 끝난 건 아니야. 내 눈은 여전히 그만 쫓고 있으니 I just wanna talk.